저는 한주 동안 되게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바쁘다기보다는 좀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야, 이래서 출퇴근하면 안 되겠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대전에서 이제 탈북 북한 이탈 이제 주민들, 탈북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한 3일 정도 저녁 때 했습니다. 가서 이제 대전을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한두 번을 잤어요. 이렇게 눈 뜨니까 한 3시쯤 돼가지고 바로 새벽 예배 오고 또 낮에 하고 그거 끝나고 이제 큰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또 밤새 안양까지 한 3일 정도를 출퇴근을 뭐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큰어머니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유언으로 저희 이제 사촌형에게 너 교회 다녀 이렇게 하고 가족들한테도 교회 다녀 이렇게 하고 이제 소촌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에 가나요? 중학교에 가죠. 중학교를 졸업하면 어디에 갑니까?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직장에 갈 수도 있고 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내가 졸업은 했는데 갈 데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졸업은 다가오는데 내가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졸업을 했는데 나를 반겨주는 곳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도 졸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을 졸업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준비하고 대학생들이 열심히 그 기간을 준비해서 특별히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갈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졸업하고 나서 갈수 있는 곳을 준비하기 위한 지금의 순간들을 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셔야죠. 아, 싫어. 나만 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죠. 여기 천국 가서 못볼 만한 분들 꽤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한 이야기 중에 이제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집회 인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우연찮게 리더십들 모임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진지한 대화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을 잘 시키는 그러한 한 리더십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뭐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조용하고 단호한 어조로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 이것들을 풀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앤드류 머레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충격에 빠져서 있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사실 외부적으로 볼때 굉장히 소위 말하는 부흥되고 잘 나간 인원도 많이 드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충격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복, 즉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느리지만 분명한 영적인 진보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점 뒤로 물러나서 타협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볼때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 뒤로 물러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순종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교회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딱 한 가지 없는 것은 순종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예전에는 그것들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그 몸부림과 순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아는데 이제 그렇게 사는 순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순종해라?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해라?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해라? 아닙니다. 항상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순종해라.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는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누가 보는 이가 있거나 없거나 해서 순종하고 안 하고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 보셨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과 학교 친구들과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정 180도 바뀌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른이 있을 때와 아니면 없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생각하면서 뒤통수 맞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한테 너무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잘하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쁘죠. 그런데 다른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나중에 이 친구의 행동을 쳐다보니까 제가 없을 때가 되면 이 친구가 진짜 이렇게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친구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잘하고 예의 바른 친구인데 어른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사람만 인식해서 살아가면 사람 앞에는 평가받고 좋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 가운데에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한다 하면 사람들은 야, 저 이중구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친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음란함을 품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삶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야, 음란한 이중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혼자 있거나 할 것 없이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다가 요즘은 이제 청년들을 스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두려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점검을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막 벌금을 물리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점점점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머리는 어느 정도 크고 성장했는데 실제적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배운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데만 쓰지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에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야, 대충이야. 나도 그거 예전에 했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한때 어쩌면 열심히 했던 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 분명한 것은 지속적으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바울의 말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순종하기를 중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졸업할 인생을 졸업할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졸업하려고 졸업인증제라고 영어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 또 뭐 하시나요? 자격증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느냐, 바라기는 순종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나이 먹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형님들이 계시면. 왜냐하면 흰 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흰 털이 머리에 나는 게 아니고 코 속에 있는 털이 자꾸 희어져요. 이게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 딸들이 보면서 아빠는 왜 코털이 흰색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네가 속 썩여서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엊그저께 놀러 갔다가 저희 딸이 저희 어머니를 보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흰머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 할머니 속 좀 그만 썩여.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머니 머리 장난 아니야. 막 그래서 아 그래 미안해.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정말로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면 하나님의 머리는 정말로 하얀 백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게 정말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직 내 힘을, 내 자존심을, 내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좋은 설교를 듣습니다. 큐티를 했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하시죠? 아, 저만 합니까? 안 하시나요? 결단하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결단한 대로 사십니까? 사시나요? 안 살죠. 안 살죠. 정확히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커서 뭐가 될래요? 저는 커서 뭐가 될래요? 저는 커서 뭐가 될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발 좀 그것쯤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욕심대로 살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구원받기 이전에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받으며 살았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과 달라라는 것을 보기 이전에 저게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30대 지금 한 중반이 됐잖아요. 30대 초반에는 오라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라는 교회가 너도 와라, 여기도 와라, 간 지 한 두 달, 세 달, 1년 됐는데 큰 교회에서 막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제가 막 목에 완전 기부스해가지고 야, 내가 사역을 진짜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선배들 중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선배들 보면서 어우 엄청나게 무능하구나 무능하구나 막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오라 그랬을까 봤더니 제가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젊어서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무기입니다. 아 진짜야 진짜야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70 먹은 돈도 한 수십억 있는 노인 양반이 여러분에게 너의 젊음과 나와 지금 입장을 바꿔서 살아보자, 너와 내의 삶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실까요? 바꿀 사람 안 된다니까요. 왜요? 젊음은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젊어서 그렇구나, 제가 그러면서 바뀐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갈 데가 없어 힘들어하고 하지만 부양 가정이 있어서 열심히 그 자리 가운데 버티는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저게 나중에 내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에 뭘 볼 수 있어야 하냐면 그게 내 모습인 걸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난 저들과 달라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고 그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기 전에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싶은 경향성이 있고 망가진 우리의 모습이 있으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본문 13절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결단하게 하신다고요? 내가요? 하나님이 결단케 하신다고요. 우리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변화해서 그 삶들을 따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발 좀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쉽죠?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이 쉽죠?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를 방해하는 굉장히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 그게 뭘까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고 자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는 뭘까요? 시비? 시비. 야, 시비 걸지 마. 시비. 시비는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서 막 누가 딱 하면 마음속에 욱하는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하죠? 야, 시비 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시비는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시비가 입으로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원망이 되는 겁니다. 원망이. 그러니까 시비와 원망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시비와 원망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세요. 좋은 말이죠. 근데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시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랑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을까요? 네,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랑 시비가 생기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원망하는 그 사람, 그 인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떠오를 거예요. 이중우 목사가 떠오를 수도 있고 우리 셀에 그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 친구, 형제, 선생님 내가 믿었는데 아프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눈 떠보십시오. 떠오르셨나요? 네, 어떤 사람 저를 되게 째려보고 있네요.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다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신 분? 엄청나신 분인데?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 원망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비가 결국 누구를 향한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사랑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원망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사람에게 하는 역할들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굉장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정말로 파리도 쫓을 힘이 없는 한 아이가 TV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불쌍하나요? 안 불쌍하나요? 불쌍하죠.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안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도와주고 싶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나중에 성공하면 아니면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 도우면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나와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절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영역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원망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야기만 해도 화가 치솟고 눈물이 나는 그런 원망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고 이런 환경을 주셨고 왜 이런 나라 가운데 살게 하셨고 요즘 많이 하죠. 이게 나라냐? 막 이야기 많이. 아니면 왜 이런,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시비에 빠져서 원망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원망과 시비를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순종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7, 18절 네, 시작. 자, 이제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어떤 희생과 섬김 가운데 헌물로 드려진다라는 것들은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하는 행동과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 닮아가려고 행동하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막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렵고 게다가 점점점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굳이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 보면 다 편하게 살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들을 걸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그러하며 이렇게 이야기.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시작. 자, 그러니 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바울은 내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기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정말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모든 걸 바쳐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왜냐하면 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사울에게 명령했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좋은 것을 좀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들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을 하죠. 아니 희생제자 드려서 하나님에게 좀 더 좋은 걸 좀 드리려고요. 하나님 높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라고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편한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때때로 단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거예요. 주님 때문에 때때로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그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쁨이요? 아, 당신 정말 믿음 좋습니다. 아니면 전도하고 교회 세워서 당신 때문에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라는 기쁨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그 감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순종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못 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는 레바논에서 그들을 섬기는 이제 김영화 선교사 부부와 우간다 딩기리 마을에서 선교하다 떠나가신 김종성 목사님의 딸 김은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난민 캠프 사역을 하는 김영화 선교사님은 한국에 부모님과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슈퍼마켓 운영하다 그만두고 폐지를 줍고 있고요. 어머니는 병들었고 동생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왜 레바논에 오게 되었냐라는 이제 인터뷰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저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대학교로 가시고 다시 개강하시고 직장으로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크리스천으로 부르신 그 목적과 부르심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그대로 그 부르심을 꿈꾸고 하나님 붙들고 노력하며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